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목격하는 충격적인 순간이 있죠. 노란 솜털이 보송보송하던 병아리가 어느 순간 목이 길어지고 털 색깔도 달라지기 시작할 때, 교실 뒤 어항에서 헤엄치던 올챙이한테 어느 날 다리가 생겼을 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릴 땐 예뻤는데 다 자라니까 안 예뻐. 동물 보면서 이런 얘기 하지만 어른들 그러셨어요. 사람도 그렇잖아. 가끔 아주 미운 사람을 보면 덜 미워하고 싶어서 그 사람 어린 시절 생각하기도 합니다. 막 태어났을 때, 그때는 그 사람도 참 사랑스러웠겠지. 물론 효력은 오래가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 하곤 해요.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던 시절, 그때는 누구나 다 귀여웠어요. 그러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할 때가 오면 미운 짓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건가요? 이미 병아리도 아니고 또 올챙이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싫어하는 닳기고 개구리니까. 그나저나 5일 경칩이었네요. 봄눈답지 않게 쏟아진 한방눈에 개구리들 무사한지 모르겠어요.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패밀리맨 중에서 데포닉스의 라라 맨스 I love you 들려드렸습니다. 참 몸 눈이 정말 통 크게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김재웅 씨가 정채봉 시인의 시집에 정호승 시인이 후기로 달아놓았던 부분에 보면 염전에서는 소금이 내린다고 하더군요 하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눈이 내렸고요. 제 가슴에는 사랑이 내린 것 같아요 하셨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숨막히게 보고 싶고 또 눈물도 글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은 한 번뿐인데 맑은 눈빛, 순수한 생각, 예쁘고 진솔한 말에서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이틀 동안 밤샘하고 새벽에 운전해서 강원도로 갔어요. 그녀는 강원도에 살거든요. 봄날이 간다가 생각이 나네요. 가는 길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녀를 만나러 간다는 것 때문인지 너무 행복한 기분만 들더군요.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발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셨어요. 참 마음이 눈밭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홍씨 그러면 그 이전 사랑이 남겨놓은 발자국 같은 게 또 다른 훈풍이 불어오면 그 발자국이 다 녹아버릴 텐데요. 그렇죠? 사실 봄눈은요 닿기만 하면 녹아버리는 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김수영 시인의 그 시, 책이라는 시를 보면 읽는 순간 봄눈처럼 녹아버리는 아름다운 구절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봄눈이 녹아버리는 그 끝에 거기에서 다시 꽃눈이 피어난다는 그래서 봄눈은 뭔가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재용 씨에게 이 한방눈, 봄눈이 서설이었으면 좋겠네요. 서울 강서구 화곡 2동의 변현재 씨, 자취생활 시작하셨다고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 잠이 오질 않네요. 외로움 밀려와요. 방송 같이 듣는 분들 생각하면서 혼자 있다는 생각 떨쳐버리고 있답니다.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더니 세상에 4년차 자취생 조영우 씨, 7년차 자취생 민현웅 씨 다 이렇게 힘내라는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아, 한방눈 내린 그 다음날 하루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요 봄눈과 함께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시네필 인터뷰고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예, 감독 배형준 감독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제가 또 주소는 말 안 해죠. 주소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주소가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예, 순서대로 클릭해 오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선물은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School of Rock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에요. 자, 이제 들으실 곡은요. 눈이 와서 너무 좋아요 하신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이명숙 씨께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아, 눈 노래예요. 제목이 Song from the Snow. 영화 해적 디스코 왕대다 중에서 골랐어요. 리얼 그룹이 부릅니다. 산책 FM 영화 음악. 가장 로맨틱한 장르,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혀 로맨틱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엽기와 과장된 유머로 변질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는 오히려 전통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밟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를 믿지 마세요인데요. 오늘 스냅필 인터뷰에서는 빠르고 쉬운 지름길을 거부하는 사람, 그녀를 믿지 마세요의 배형준 감독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어떠세요? 영화로 첫 신고식을 치르셨죠? 데뷔작이시죠? 예, 데뷔작입니다. 네. 첫 영화, 신고식 치른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은 뭐, 통과 의례를 넘은 것 같아서, 내심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을 새로 다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일단 이제부터가 진짜란 말 되니까 약간 섭섭해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도 참 재밌게 잘 봤거든요. 예. 근데 통과 의례를 치른 기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보통 영화 감독들에게 데뷔작은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모양이죠. 통과 의례라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 전부터 사실 뭐 영화 감독이 되고자 원했으니까 자신은 있었지만, 네. 진짜 그 관객들이 그 극장 스크린에서 비춰지는 내가 만든 작품을 보고 정말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항상 두려움 같은 게 생기거든요. 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래도 작품이 뭐 그렇게 그렇진 않지만 그 점에서는 조금 덜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아, 한 고비 정도는 통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관객들의 반응을 극장에서 직접 느껴보셨어요? 예. 그 뭐 항상 관객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네. 극장에 저는 굉장히 자주 가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관객의 반응이 어떤가요? 대화도 좀 해보셨어요? 예. 뭐 항상 물어도 보고요. 저는 네. 항상 끝나고 나올 때 예. 그때를 가장 중요시하게 나오면서 항상 통로에서 사람들 많은 사이에 이렇게 서 계세요? 예, 가서 서가지고 같이 나오거든요. 가슴 떨려서 어떻게 그러세요? 예, 그렇죠. 그래도 가슴 진짜 가슴 아픈 얘기 나올까봐 네.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막 스치듯이 지나가듯이 생각보다 재밌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오면 네. 그때 기분은 정말 그 어떤 뭐 평론가 분이나 어떤 네. 이런 분이 해주신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사실 그 관객이 했던 말 중에서 예. 가장 기분 좋은 말 혹은 가장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 있었나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글쎄요. 가장 그 해준 말보다 네. 가장 왔던 관객들은 아무래도 진짜 눈가가 이렇게 좀 촉촉해가지고 나오시는 관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얘기를 떠나서 아 저분은 그래도 이 영화에 그 진짜 깊은 그 감성까지 다 받으신 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네. 가장 그 생각나는 질문은 그 왜 마지막에 둘이 키스 안 하냐고 한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의외로 저는 사실 그거 고민 꽤 한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래서 예. 아, 이 종곡을 또 이렇게 찌르는 질문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는데 왜 키스 씬은 결국은 안 나오셨나요? 아, 그게 사실은 그 영화를 보고 관객과의 대화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네. 나왔던 질문인데 거기서 답변을 드렸던 게 이 사랑 이게 결국 사랑의 완성으로 볼 것이냐 사랑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라는 네. 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서요. 사랑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가 정말 사랑의 시작 아닐까 싶어서 그러면 키스보다는 좀 그런 가벼운 포옹 정도가 그런 느낌에 더 그 적합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나리오 직접 쓰셨나요? 아니요. 예. 직접 쓰진 않았고요. 네. 그 원래 그 공모 영진공에서 한 공모 당선작을 가지고 각색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언젠가 사실 그 시나리오 작가가 그 제목을 붙인 게 좀 독특한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뭐 비둘기 둥지로 뭐라 해야 되나 네, 뻐꾸기인가? 뻐꾸기. 예. 근데 예. 이 제목을 그녀를 믿지 마세요로 바꾸셨어요? 예. 바꾸는 과정에서 뭐 첨삭한 내용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예.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실은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그 원작에서 가장 제가 끌렸던 거는 그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였고요. 네. 그 사기꾼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그 사기꾼이 그 그러니까 귀여운 사기꾼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네. 들었고 네. 그 사기꾼이 어떤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끝내는 그 마을을 떠나면서도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해주는 듯한 느낌 네. 같은 게 굉장히 좋았고요. 네. 각색을 가장 중점을 줬던 부분은 사실은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족관의 느낌이나 이런 여주인공의 캐릭터나 이런 건 참 좋았는데 그대로 남자 주인공과의 로맨스가 좀 약했어요? 약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장르를 딱히 그 작품을 봤을 때 이게 로맨틱 코미디라기보다는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이런 그러게요. 휴먼 드라마 같은 예.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로맨스를 첨가하셨군요. 여러 가지 그 작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것도 있어서 로맨틱한 장면들을 넣기 위해서 고추 총각 대회라는 장면도 넣었고요. 네. 거기서도 원래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자 주인공이 고추 지어 아가씨 대회를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고추 아가씨가 대회에 나가서 고추 아가씨로 뽑히는 건 어떨까 했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남자 주인공이 대회에 나가고 여자 그 남자 주인공이 나가서 그 고추종각 대회에 뽑히면서 이 남자가 가졌던 고민에서 확신을 이 마을에 대한 진짜 네. 자기도 모르던 어떤 애정 같은 걸 확인하는 그런 계기를 여자 주인공이 만들어주는 그런 게 그 남자 캐릭터도 살고 어떻게 보면 여자 주인공의 그것도 훨씬 더 살지 않을까라는. 야, 그거 참 발상이 좋으셨어요. 왜냐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흔히들 그 김하늘 씨가 그 전에 연기했던 동갑내기 과외하기에 남녀의 그 구도를 뒤바꾼 그러면서도 전혀 지루하거나 혹은 너무 경직되거나 그런 거 없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드러냈다 해가지고 굉장히 참신하게 이 부분을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고추총각이면은 강동원이라는 남자 캐릭터가 남자 주인공이 생생하게 살아나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김하늘이라는 여자 주인공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준 굉장히 기발한 설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감독님 아이디어였군요. 예. 아, 생각 잘하셨어요. 아유, 우리 그러면요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까요? 아, 자, 이게 이 영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곡입니다. 델라 리즈의 Come on my house. 그녀를 믿지 마세요에서 뵙던 델라 리즈의 음성 Come on my house였습니다. 오늘 스냅필 인터뷰 그녀를 믿지 마세요로 데뷔한 배형준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 음악이 상당히 적절하게 잘 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전체적인 음악 감독님은 조영욱 씨가 맡아주셨고요. 네. 그 전부터 계속 친분이 있어서. 네. 아예 책 단계부터 사실은 계속 책 보시고 모니터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부 작곡은, 나오는 곡들의 작곡은 노영심 씨가. 네.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런 감성에는 제일 또. 그러게 말이에요. 잘 맞으시는 그런 분이고요. 생각이 드네요. 예. 보니까 그 작곡한 음악가나 제가 지금 감독님을 만나보고 느낀 그 감독과 뭐 여러분이 다 사내기 로맨틱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화 속에 그 분위기가 잘 녹아들지 않았나 싶은데 저기 이 감독님 실례지만 아직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셨군요. 예. 영화 보면서 느껴졌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예.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뭐 미혼이 만든 영화 같대요. 영화 보면.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들 하던가요? 글쎄요. 어떤 면 진 저도 그게 어떤 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면인지 모르시겠어요? 아, 그 사랑에 대한 그 환상이 예. 정말 그 아슬한 환상, 아련한 느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본질이나 이런 거에서 신랄하게 파고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도 키스신이 없었고요. 특히나 저는 그 강둑에서 김하늘과 강동원이 앉아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서로의 사랑을 좀 발견하게 되는 장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를 말할 때만 얼굴이 빨개진다는 사기꾼 그 여자. 그 여자 얼굴이 빨개지는 그 순간. 그때 그 잡아낸 그 느낌이 감독님이 혹시 이런 그 로맨스에 대한 어떤 남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장면 신경 쓰셨죠? 예.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좀 처절한 사랑이기보다는 네. 다소는 좀 쿨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언뜻언뜻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뭘 작품에서. 네. 이 제가 어디선가 앞으로 이 로맨틱 코미디라는 한 우물을 집중적으로 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거든요. 예. 그러실 생각이신가요? 앞으로도? 그게 딱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어떤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대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로맨틱 코미디만 계속 가고 싶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종국에는 좀 저도 그 요즘들 많이들 그렇게 감독님도 얘기하시는데 저도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좀 휴먼 있는 그런 얘기 네. 파이란 같은 영화 코미디가 좀 가미되면서 파이란 같은 영화를 코미디가 좀 가미된 영화로 뭐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도 사실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제가 정말 물이 올랐을 때 네. 제가 감독이 뭔지를 알고 인생이 뭔지를 좀 더 알았을 때는 꼭 그런 영화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작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배영준 감독께서는 이전에 조감독 생활을 하실 때 뭐 고스트 맘마라든지 찜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에서 그것도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어법에 가장 맞는 게 아마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조감독 생활을 꽤 오래 하셨어요. 예, 오래 했습니다. 네. 그 시간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은 안 드셨는지요? 아,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네. 몇 년 동안 조감독 생활을 하셨었죠? 조감독 생활 그냥 꽤 오래 했습니다. 몇 년이라고 뭐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예. 꽤 오래 했고요. 예. 영화 쪽에 들어오기도 꽤 오래 전에 들어왔고요. 네. 아주 어릴 때, 요즘 참 드문 경우인데, 네. 그 연출부 막내로 그냥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들어올 때도 뭐 어떤 소신이나 이런 걸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신기한 마음에, 네. 그 학교 막 간 마치고 이럴 때여서 신기한 마음에, 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매운맛 많이 보셨겠어요, 쓴맛?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만둘까 어쩔까 고민할 때도 그럼 다른 쪽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보고 다른 쪽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여기서 느끼는 그런 성취감이나 네. 그런 희열이나 그런 재미 이게 반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버림받는다면 할 수 없지만 아직 버림받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 계속 이 계통에 있고 싶다라는 염원이 있어서 그 좀 오랜 세월을 견뎌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영화라는 장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광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뛰어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배 감독처럼 배영준 감독처럼 영화를 만드는 작업 거기서 남들은 힘들다 하지만 자신은 이렇게 희열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은 그런 경우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영화를 사랑하게 되셨어요? 굉장히 그 재밌었어요. 이게 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정말 그런 것도 없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 예. 생각해보면 감독님들의 그 칭찬이 네. 굉장히 컸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예.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막내 시절에 소품을 담당하는데 아 어떤 이 인물에는 어떤 소품이 필요할까 생각하고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해오면 아 감독님들이 아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주시고 네. 나도 나중에 영화를 볼 때 참 특이한 경우인데 이렇게 소품만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오, 예. 소품을 담당했으니까. 맞아요. 아 내가 생각해도 저 장면에서 저런 가방을 들게 한 거는 정말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뿌듯함 같은 거. 그런 희열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소품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의상이나 전체적인 네. 컨셉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회의. 그리고 캐스팅 올라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얻어지는 재미 그리고 또 실패했을 때 야단 맞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또 좀 억울함 네. 좌절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감독님들이 나중에 아 영 굉장히 좋았다는 그 칭찬 같은 걸 들었을 때 그 희열 예. 이런 것들이 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영화에 대한 그 영화를 버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러니까 영화의 그 전 작업을 이제는 다, 구석구석을 다 알아버린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화를 찍으시면서도 스텝들에 대해서도 남다른 신경을 써서 써주실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어떤가요? 예. 신경을 써준다기보다 스태프들하고 잘 놀아요. 그 현장을 좀 재미있게 네. 이끌려고 하는 타입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굳이 안 그렇더라도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격이 좀 없어진다 그럴까 오히려 좀 위쪽에서는 걱정하는 좀 타입이죠. 네. 감독님이 너무 좀 그렇게 하면 현장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된다는 지적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감독이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잘해주신다고. 그런데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지금도 영화부에서 그러니까 영화 스태프 중에서 막내로 있거나 구석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내가 언제쯤에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지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께 선배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보면요. 현장이나 작업을 할 때 가봐서 지금도 저도 지금도 그렇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저는 현장 가면 받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 잘 생각해 뭐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제 생각엔 정말 힘들고 하더라도 참고 가야만 하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본질적으로 좀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후배님들한테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그 처한 상황이나 네. 그거보다는 정말 내 깊숙이 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 생각해보라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세요. 자, 우리 다시 그녀를 믿지 마세요. 영화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텍스트로 삼은 영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예. 그 질문 많이 받고요. 또 당신이 잠든 사이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은 저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예전에 본 이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로 삼은 적도 없고요. 네. 그 오히려 제가 텍스트로 잡았던 작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는데 프렌치 키스라는 작품이거든요. 프렌치 키스? 맥라이언이랑 케빈 클라인 나왔던. 거기도 보면 거기에는 저희하고 남녀가 좀 바뀐 상황이죠. 거기도 보면 맥라이언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네. 이런 여자고요. 그리고 특히 켈빈 클라인. 켈빈 클라인이 사기 일종의 예, 사기꾼이었죠. 일종의 사기꾼이고 네. 범죄자면서도 사실은 그 따뜻한 가족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 그런 사기나 범죄 행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이 여주인공을 이렇게 도와주고 도와주면서도 이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만 근데 그 감정을 그 밝히지 못하는 이런 느낌 같은 거는 사실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잡는 사회가 아니라 프렌치 키스.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럼 우리 프렌치 키스 중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할까요? 예. 어떤 곡 좋아하세요? 프렌치 키스에 나온 곡 중에서. 프렌치 키스 엔딩에 나오는 루이 암스트롱의 예, 라비안 호스가 나왔죠? 예. 들어볼까요? Magic spell you cast. This is love and rose. When you kiss me, heaven sighs. And though I close my eyes, I see love and rose. When you press me to your heart, and in a world apart. A world where roses bloom. And when you speak, angels sing from above. Everyday words seems to turn into love song. Give your heart and soul to me, and life will always bleed. Love and rose. French Kiss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 로이 암스트롱의 Love Young Who's였습니다. 오늘 스네필 인터뷰 그녀를 믿지 마세요의 배형준 감독이 그녀를 믿지 마세요를 만들면서 참조했다고 하신 그 프렌치 키스였어요. 프렌치 키스에서 맥라이언인 아주 고지식한 인물로 나오는데 그녀를 믿지 마세요에서요. 강동원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감독님, 그 사실 그 강동원의 캐스팅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인이잖아요. 그 영화 데뷔작을 만드시면서 신인을 캐스팅한다는 거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따랐을 것 같은데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었죠. 네. 강동원 씨는 신인이긴 했지만 당시에 막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오히려 신인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다기보다는 예. 강동원 씨가 가지고 있는 그전 이미지가 굉장히 도시적이고 네. 그 시티보이 같은 그런 예예. 느낌이었어요. 저런 친구가 어떻게 이런 시골 청년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저렇게 꽃미남처럼 잘생긴 친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네. 그것 때문에 그 회의도 많이 하고 그 찬반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감독님이 예. 결국에는 캐스팅을 하신 건가요? 최종의 감독으로서 그 지금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몇몇 명의 결국 감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캐스팅의 그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강동원 씨를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보셨나요? 딱 하나만 봤어요, 사실. 그 전에 그 위풍당당 그녀라고 그 했던 미니 시리즈에서 네. 그 친구가 나왔었는데 그 굉장히 순수한 청년의 느낌, 순박한 시골 청년의 느낌이 거기서 그 느낌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 주인공은 사실 여자 주인공 김하늘 씨가 워낙 능수능란하고 코미디 연기를 잘하니까 그럼 남자 주인공은 설사 그런 코미디적인 손발력이나 느낌이 떨어지더라도 그 순수함만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연기자를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가장 그중에 연기에 대한 면에서는 가장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는 강동원 씨였지만 그래도 그런 건 연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확신 하에 캐스팅을 했는데 의외로 그 정말 운이 좋으려고 그랬는지 강동원 씨가 연기 면에서도 네. 그 영화 안에서 굉장한 성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촬영 초반, 중반, 후반 보면 연기의 느낌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김하늘 씨야 연기 초반과 후반에 또 일관된 톤을 유지하고 굉장히 뛰어난 배우라 그런데 이 친구는 보면 조금 그 편차들이 영화 안에서도 보여요. 근데 네. 마지막에 그 영화 끝날 후반 무렵에는 코미디적인 순발력에서도 굉장한 순발력들을 네. 보여줘서 굉장히 그 뿌듯하게 여기게 만드는 연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배 감독께서 이렇게 발굴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요, 어쩐지 느낌이 감독님이랑 비슷해요. 예, 그 남자 주인공 캐릭터에는 좀 제 기본 그런 게 저도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자 주인공에게는 누구의 소양이 들어갔나요? 여자 주인공한테는 소양이 들어갔다는 뭐 참조하신 예. 분이 있으세요? 아니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그 좋아하는 여성의 그렇기보다 감독으로서 네. 그 여자 주인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의 어떤 캐릭터랄까 네. 그런 캐릭터가 좀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감독님은 어떤 여자 캐릭터를 좋아하시는데요? 좀 굴곡 있고 나름대로 이 겉과 속이 이렇게 좀 다르지만 심지 있고 이런 여자 캐릭터를 좋아하고 네. 특히 마이너리티 쪽의 여자 캐릭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신 영화나 좋아하는 영화 속에서도 뭐 그런 여자 캐릭터들이 있겠네요? 어떤 지금까지 영화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여자 주인공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기꾼적인 이미지하고는 딱 떨어지지 않지만 네. 제가 굴곡 있는 인생에 예, 가장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는 그 오래된 영화죠. 이태리 영화 길에 나오는 제소미나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줄리에타 마시나라는 네.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왜 좋으세요? 그 연기는 그 길 보면 그 북을 치면서 그 잠바노가 왔다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면서 북을 치는 장면에서의 그런 연기 같은 거는 지금 봐도 이렇게 그 쉽게 연기자가 그냥 연기 테크닉만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연기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저런 연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연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좋아하는 감독 혹은 존경하는 감독도 한번 여쭤볼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길을 좋아하다 보니까 펠리니 감독님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채플린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채플린 영화도 비슷하게 보면 역시 마이너리티. 시대, 예, 마이너리티 얘기고 저 시대에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파악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모던 타임즈 같은 경우 보면 저 사람은 한 3, 40년 아니 한 100년 뒤까지도 인간들의 삶이 결국 이럴 것이다라는 걸 보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이렇게 찌릿찌릿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 그 배 감독께서 만들고자 하는 영화들의 모습이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 차기작으로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 대략 어떤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는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마이너리티들 좀 그래도 좀 선남 선녀들이 나오는 이런 사랑 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있고 재미난 느낌들이 있고 그런데 요즘 보면 항상 그렇다기보다는 항상 TV도 그렇고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선망되는 직업들의 네. 남녀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그 멋스럽고 이런 그렇죠. 사람들 나누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꼭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만 사랑할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가기 급급하기만 해야 되는 거 같은 느낌이 제가 저도 좀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드라마에서 항상 그렇게 배치를 하죠. 예, 예. 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여유 있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사랑 감정 갖고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영화로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영준 감독의 작품들에서 그런 다양한 성격,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봐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영준 감독이 아주 좋다고 하신 좋아하시는 영화 길 중에서 음악을 들어보죠. 니노 로타의 영화 음악 젤소미나입니다. 영화 기일 중에서 자소미나 니노로타의 영화음악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칠동의 이호섭씨, 노란 피부 하얀 가면, 이런 글을 올려주셨죠. 저도 가끔씩 제 스스로 혹은 우리 한국 사회의 영어 지상주의에 물든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면서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스파이크 리 감독의 정글 피버를 비디오로 빌려보셨다고요. 미국 사회의 인종 간의 갈등을 비판해온 스파이크 리는 영화 표면상으로는 흑백 남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비극을 이야기하지만 기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흑인 사회에 대한 백인의 차별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흑인 지식인들의 왜곡된 계급의식과 위선이라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흑인 여성들이 나누던 수단은 이런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왜 성공한 흑인 남자들은 백인 여자들만 좋아하지? 철저히 백인의 의식과 문화를 내면화한 흑인 상류층을 향한 외침이었다. 예, 그렇죠. 프란츠 파농, 알제리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인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죠. 그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흑인 혹은 모든 유색 인종들에게 자신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백인들을 향해 가는 그런 지식인 사회, 유색인종 내부의 지식인 사회의 위선과 허위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호섭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문제에도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요. 서구 문명과 학문에 대한 맹종, 도를 넘어선 숭미주의, 서양 명품에 대한 과도한 집착, 성장과 개발의 환상. 그래요.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라크 땅에 태극기 휘날릴 망상에 젖어있는 우리들, 정말로 백인보다도 더 백인적인 역사다 라고 하신 이호섭 씨의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정글 피버 중에서 스티비 원더의 정글 피버 들으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정은임이었습니다.